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أوفوا بالعقود أحلت لكم بهيمة الأنعام إلا ما يتلى عليكم غير محل الصيد وأنتم حرم إن الله يحكم ما يريد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حلوا شعائر الله ولا الشهر الحرام ولا الشهر الحرام ولا الهدي ولا القلائد ولا آمين البيت الحرام ولا آمين البيت الحرام يبتغون فضلا من ربهم ورضوانا وإذا حللتم فاصطادوا ولا يجرمنكم شنآن قوم أن صدوكم عن المسجد الحرام أن تعتدوا وتعاونوا على البر والتقوى ولا تعاونوا على الإثم والعدوان واتقوا الله إن الله شديد العقاب 믿는 자들이여 모든 의무를 다하라. 모든 가축들이 너희들의 양식으로 허락되었으되 순례 상태로 성역에 있을 때 사냥은 금기라.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지배하시니라.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상징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성스러운 달을 범하지 말며 재물과 목걸이를 자랑하지 말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람 사원으로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순례복을 벗을 때는 사냥이 허용되니라. 또한 너희가 하람 사원에 들어감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나 그들을 증오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정의와 신앙을 위해 서로 협동하라. 그러나 죄악과 증오에는 협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엄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 حرمت عليكم الميتة والدم ولحم الخنزير وما أهل لغير الله به وما أهل لغير الله به والمنخنقة والموقوذة والمتردية والنطيحة والنطيحة وما أكل السبع إلا ما ذكيتم وما ذبح على النصب وأن تستقسموا بالأزلام ذلكم فسق اليوم يئس الذين كفروا من دينكم فلا تخشوهم واخشون اليوم أكملت لكم دينكم وأتممت عليكم نعمتي ورضيت لكم الإسلام دينا فمن اضطر في مخمصة غير متجانف لإثم ف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은 고기가 아닌 것, 목 졸라 죽은 것과 때려서 잡은 것과 떨어져서 죽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 다른 야생이 일부를 먹어버린 나머지와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과 화살의 점성을 걸고 잡은 것이거늘 이것들은 불결한 것이라. 오늘 믿음을 거절한 자들이 너희의 종교를 체념하나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하라.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신앙으로 만족해 하였노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기울이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를 받을 것이라. يسألونك ماذا أحل لهم قل أحل لكم الطيبات وما علمتم من الجوارح مكلبين تعلمونهن مما علمكم الله فكلوا مما أمسكن عليكم واذكروا اسم الله عليه واتقوا الله إن الله سريع الحساب 허락된 것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묻거든 좋은 것들이라 말하라.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육식동물이 너희를 위해 사냥하여 온 것도 허락된 것이거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염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계산에 빠르시니라. اليوم أحل لكم الطيبات وطعام الذين أوتوا الكتاب حل لكم وطعامكم حل لهم والمحصنات من المؤمنات والمحصنات من الذين أوتوا الكتاب من الذين أوتوا الكتاب من قبلكم إذا آتيتموهن أجورهن محصنين غير مسافحين ولا متخذي أخدان وَمَنْ يَكْفُرْ بِالْإِيمَانِ فَقَدْ حَبِطَ عَمَلُهُ وَهُوَ فِي الْآخِرَةِ مِنَ الْخَاسِرِينَ 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것들이 허락되었으니 성서를 받은 자들의 음식이 허락되었고 또한 너희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락되었으며 믿음이 강한 순결한 여성들이며 그대 이전에 성서를 받은 자들의 여성들도 너희가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살 때는 허락된 것이거늘 간음을 해서도 안 되며 내연에 철을 두어서도 아니 되나니 믿음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든 그의 일이 공허하게 되며 내세에서 손실자가 되니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إذا قمتم إلى الصلاة فاغسلوا وجوهكم وأيديكم إلى المرافق وامسحوا برؤوسكم وأرجلكم إلى الكعبين وإن كنتم جنبا فاطهروا وإن كنتم مرضى أو على سفر أو جاء أحد منكم من الغائط أو لامستم النساء فلم تجدوا ماء فتيمموا صعيدا طيبا فامسحوا بوجوهكم وأيديكم منه ما يريد الله ليجعل عليكم من حرج ولكن يريد ليطهركم وليتم نعمته عليكم لعلكم تشكرون واذكروا نعمة الله عليكم وميثاقه الذي واثقكم به إذ قلتم سمعنا وأطعنا واتقوا الله إن الله عليم بذات الصدور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예배드리려 일어났을 때 너희 얼굴과 두 손을 팔꿈치까지 씻을 것이며 머리를 쓰다듬고 두 다리를 발목까지 닦을 것이니 너희가 또한 불결하였다면 깨끗이 하라. 또한 너희가 병 중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화장실에 다녀왔거나 여성을 만졌는데 물을 찾지 못했을 때는 깨끗한 흙 위에 따이한 몸을 하고 너희 얼굴과 두 손을 씻으라. 하나님은 너희가 곤경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나 너희 자신들을 청결케 하고자 하심이라. 그분의 은혜를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 하심에 너희는 감사해야 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염원하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약을 염원하라. 만일 너희가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너희 심중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야 아유할라디나 아마누 쿠누 꼬와미나 릴라히 슈하다아 빌키스트 ولا يجرمنكم شنآن قوم على ألا تعدلوا اعدلوا هو أقرب للتقوى واتقوا الله إن الله خبير بما تعملون وعد الله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لهم مغفرة وأجر عظيم والذين كفروا وكذبوا بآياتنا أولئك أصحاب الجحيم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ذكروا نعمة الله عليكم إذ هم قوم أن يبسطوا إليكم أيديهم فكف أيديهم عنكم واتقوا الله وعلى الله فليتوكل المؤمنون 믿는 자들이여 정의에 의하여 입증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공정한 증인이 되라. 타인에 대한 증오로 공정을 잃어서는 아니 되나니 정의로서 행동하라. 그것은 가장 독실한 신자의 의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니라.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나니 이는 그들을 위한 관용과 커다란 보상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짓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그들의 것이 되리라.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라. 그들이 무력으로 너희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저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라. وَلَقَدْ أَخَذَ اللَّهُ مِيثَاقَ بَنِي إِسْرَائِيلَ وَبَعَثْنَا مِنْهُمُ اثْنَيْ عَشَرَ نَقِيبًا وَقَالَ اللَّهُ إِنِّي مَعَكُمْ لَئِنْ أَقَمْتُمُ الصَّلَاةَ وَآتَيْتُمُ الزَّكَاةَ وَآمَنْتُمْ بِرُسُلِي وعزرتموهم وأقرضتم الله قرضا حسنا لأكفرن عنكم سيئاتكم ولأدخلنكم جنات تجري من تحتها الأنهار فمن كفر بعد ذلك منكم فقد ضل سواء السبيل فبما نقضهم ميثاقهم لعناهم وجعلنا قلوبهم قاسية يحرفون الكلم عن مواضعه ونسوا حظا مما ذكروا به ولا تزال تطلع على خائنة منهم إلا قليلا منهم فاعف عنهم واصفح إن الله يحب المحسنين.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과 성약을 하고 그들 중에 열두 사람을 지도자로 보내면서 말씀하셨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나니 만일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고 나의 선지자들을 믿고 그들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대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씻어줄 것이며 강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 후 불신한 자가 된다면 이는 바른 길을 벗어나 방황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성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거칠게 하였노라. 그들은 말씀을 위조하고 그들에게 계시된 진실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나니 너희는 그들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위조됨을 발견하리라.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관대할지니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ومن الذين قالوا إنا نصارى أخذنا ميثاقهم فنسوا حظا مما ذكروا به فأغرينا بينهم العداوة والبغضاء إلى يوم القيامة وسوف ينبئهم الله بما كانوا يصنعون يا أهل الكتاب قد جاءكم رسولنا يبين لكم كثيرا مما كنتم تخفون من الكتاب ويعفو عن كثير قد جاءكم من الله نور وكتاب مبين يهدي به الله من اتبع رضوانه سبل السلام ويخرجهم من الظلمات إلى النور بإذنه ويهديهم إلى صراط مستقيم. 그들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 말하는 그들과도 하나님께서는 성약을 하셨노라. 그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것을 망각함에 하나님은 심판의 날까지 그들 가운데 적의와 증오가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곧 그들이 행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리라.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셨나니 너희들이 성서에서 은닉했던 많은 것과 설명되지 아니한 많은 것들을 밝혀주리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성서가 너희에게 이르렀노라. 그것으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라. لقد كفر الذين قالوا إن الله هو المسيح ابن مريم قل فمن يملك من الله شيئا إن أراد أن يهلك المسيح ابن مريم وأمه ومن في الأرض جميعا ولله ملك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وما بينهما يخلق ما يشاء و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وقالت اليهود والنصارى نحن أبناء الله وأحباؤه قل فلم يعذبكم بذنوبكم بل أنتم بشر ممن خلق يغفر لمن يشاء ويعذب من يشاء ولله ملك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وما بينهما وإليه المصير يا أهل الكتاب قد جاءكم رسولنا يبين لكم على فترة من الرسل أن تقولوا ما جاءنا من بشير ولا نذير فقد جاءكم بشير ونذير و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벌을 막지 못하리니 그분의 뜻이라면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와 그의 어머니와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노라. 천지의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사이에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며 뜻이 있을 때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사랑받는 자들이라 하니 일러 가로되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는 너희의 죄악에 대해 벌을 내리겠느냐. 너희도 그분이 창조한 인간이거늘 그분의 뜻이 있을 때 관용을 베푸시며 그분의 뜻이 있을 때 벌을 주시니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사이에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거늘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귀하노라.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에게 선지자가 도래하였으니 선지자들 이후의 일들을 너희에게 설명하리라. 이는 너희가 복음도 경고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실로 복음과 경고가 너희에게 도래하였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십니다. وَإِذْ قَالَ مُوسَى لِقَوْمِهِ يَا قَوْمِ اذْكُرُوا نِعْمَةَ اللَّهِ عَلَيْكُمْ إِذْ جَعَلَ فِيكُمْ أَنْبِيَاءَ وَجَعَلَكُمْ مُلُوكًا وَآتَاكُمْ مَا لَمْ يُؤْتِ أَحَدًا مِنَ الْعَالَمِينَ يا قوم ادخلوا الأرض المقدسة التي كتب الله لكم ولا ترتدوا على أدباركم فتنقلبوا خاسرين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길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라 그분은 너희 가운데 예언자들을 보내어 왕들처럼 되게 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셨노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성역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뒤돌아서지 말라. 그리하면 손실자로서 전복되니라. قالوا يا موسى إن فيها قوما جبارين وَإِنَّا لَن نَّدْخُلَهَا حَتَّى يَخْرُجُوا مِنْهَا فَإِن يَخْرُجُوا مِنْهَا فَإِنَّا دَاخِلُونَ قال رجلان من الذين يخافون أنعم الله عليهم ادخلوا عليهم الباب فَإِذَا دَخَلْتُمُوهُ فَإِنَّكُمْ غَالِبُونَ وَعَلَى اللَّهِ فَتَوَكَّلُوا إِن كُنتُم مُؤْمِنِينَ قَالُوا يَا مُوسَى إِنَّا لَنْ نَدْخُلَهَا أَبَدًا ما داموا فيها فاذهب أنت وربك فقاتلا إنا هاهنا قاعدون قال رب إني لا أملك أملك إلا نفسي وأخي فافرق بيننا وبين القوم الفاسقين قال فإنها محرمة عليهم أربعين سنة يتيهون في الأرض فلا تأس على القوم الفاسقين 이때 그들이 말하길 모세여 그곳에는 폭군들이 있나니 우리는 그들이 나갈 때까지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간다면 우리는 들어가리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남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두 남자가 말하길 그들에게로 공격하여 들어가라. 너희가 입성한다면 승리는 너희의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께 의존하라. 그들이 말하길 모세여 그들이 그곳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나니 당신과 당신의 주님이 가서 투쟁하라.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가로되 주여 저 자신과 제 형제를 제외하고는 통제할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함에 저희와 우매한 백성들을 당신이 구별하여 주옵소서. 이때 말씀이 계셨으니 이곳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금지되나니 그들은 지상에서 방황하리라. 그러매 그 우롱한 백성들에 대해 근심치 말라 하시더라. وَاتْلُ عَلَيْهِمْ نَبَأَ ابْنَيْ آدَمَ بِالْحَقِّ إِذْ قَرَّبَا قُرْبَانًا فَتُقُبِّلَ مِنْ أَحَدِهِمَا وَلَمْ يُتَقَبَّلْ مِنَ الْآخَرِ قَالَ لَأَقْتُلَنَّكَ قَالَ إِنَّمَا يَتَقَبَّلُ اللَّهُ مِنَ الْمُتَّقِينَ لَئِن بَسَطتَ إِلَيَّ يَدَكَ لِتَقْتُلَنِي مَا أَنَا بِبَاسِطٍ يَدِيَ إِلَيْكَ لِأَقْتُلَكَ إِنِّي أَخَافُ اللَّهَ رَبَّ الْعَالَمِينَ إِنِّي أُرِيدُ أَن بإثمي وإثمك فتكون من أصحاب النار وذلك جزاء الظالمين فطوعت له نفسه قتل أخيه فقتله فأصبح من الخاسرين 그들에게 아담의 자손인 두 아들의 얘기를 진실되게 일러주라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해 그들 가운데 한 자손의 것을 수락지 아니했으니 한 자손이 꼭 내가 너를 살해하리라니 다른 자손이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의 것은 받아주시니라 하더라. 네가 나에 대항하여 나를 살해하려 손을 뻗친다 해도 나는 너에 대항하여 너를 살해하기 위해 나의 손은 내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나에 대한 죄악과 너의 죄악으로 내가 벌을 받게 되리니 너는 지옥의 주인이 되리라. 이는 죄인들에 대한 보상이라. 타인에게 오만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형제를 살해했으니 그는 손실자 무리 중에 일원이 되었더라. فبعث الله غرابا يبحث في الأرض ليريه كيف يواري سوءة أخيه قال يا ويلتا أعجزت أن أكون مثل هذا الغراب فأواري سوءة أخي فأصبح من النادمين من أجل ذلك كتبنا على بني إسرائيل أنه من قتل نفسا بغير نفس أو فساد في الأرض فكأنما قتل الناس جميعا ومن أحياها فكأنما أحيا أَحْيَا النَّاسَ جَمِيعًا وَلَقَدْ جَاءَتْهُمْ رُسُلُنَا بِالْبَيِّنَاتِ ثُمَّ إِنَّ كَثِيرًا ثُمَّ إِنَّ كَثِيرًا مِّنْهُمْ بَعْدَ ذَلِكَ فِي الْأَرْضِ لَمُسْرِفُونَ 이때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까마귀를 보내니 이 까마귀는 땅을 파고 형제의 시체를 묻는 방법을 그에게 보여주더라. 이때 그가 오 슬프도다 내가 이 까마귀처럼 내 형제 시체를 매장한단 말이뇨 라고 말하며 후회로 가득 차더라.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내렸나니 타인과 그리고 지상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 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해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살해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구제하는 것과도 같다 하였음에 그리하여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셨노라. 그 후에도 너희 가운데 대다수는 지상에서 과오를 저지르고 있더라. 인나마 자자 الذين يحاربون الله ورسوله ويسعون في الأرض فسادا ويسعون في الأرض فسادا أن يقتلوا أو يصلبوا أو تقطع أيديهم أو تقطع أيديهم وأرجلهم من خلاف أو ينفوا من الأرض ذلك لهم خزي في الدنيا ولهم في الآخرة عذاب عظيم إلا الذين تابوا من قبل أن تقدروا عليهم فاعلموا أ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실로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항하여 지상의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 하는 그들은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우거나 또는 추방을 당하리니 이는 현세에서의 지옥이며 내세에서는 무거운 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그들이 범행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한다면 제외되나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تقوا الله وابتغوا إليه الوسيلة وجاهدوا في سبيله لعلكم تفلحون إن الذين كفروا لو أن لهم ما في الأرض جميعا ومثله معه ومثله معه ليفتدوا به من عذاب يوم القيامة ما تقبل منهم ولهم عذاب أليم يريدون أن يخرجوا من النار وما هم بخارجين منها ولهم عذاب مقيم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그분을 위하여 성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불신하는 자들은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며 그것과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심판의 날 그것을 바쳐 보상하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수락되지 않을 것이며 고통스러운 벌만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지옥에서 빠져나가려 하나 그들은 그렇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벌은 지속되니라. فَمَنْ تَابَ مِنْ بَعْدِ ظُلْمِهِ وَأَصْلَحَ فَإِنَّ اللَّهَ يَتُوبُ عَلَيْهِ 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أَلَمْ تَعْلَمْ أَنَّ اللَّهَ لَهُ مُلْكُ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يُعَذِّبُ مَنْ يَشَاءُ وَيَغْفِرُ لِمَنْ يشاء و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물건을 훔친 남녀의 손을 자르라. 이는 그 두 손이 얻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거늘 하나님은 전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그 후 회개하여 모범이 되니 하나님은 그에게 관용을 베푸시더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너희가 알고 있음에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벌을 내리시고 원하는 자에게 관용을 주심이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야 아유하 르수루 라 야흐준카 알라디나 유사리우나 필 쿠프리 미날라디나 칼루 아만나 비아프와히힘 왈람 투민 쿨루부훔 ومن الذين هادوا سماعون للكذب سماعون لقوم آخرين لم يأتوك يحرفون الكلم من بعد مواضعه يقولون إن أوتيتم هذا فخذوه وإن لم تؤتوه فاحذروا وَمَنْ يُرِدِ اللَّهُ فِتْنَتَهُ فَلَنْ تَمْلِكَ لَهُ مِنَ اللَّهِ شَيْئًا أُولَئِكَ الَّذِينَ لَمْ يُرِدِ اللَّهُ أَنْ يُطَهِّرَ قُلُوبَهُمْ لَهُمْ فِي الدُّنْيَا خِزْيٌ وَلَهُمْ فِي الْآخِرَةِ عَذَابٌ عَظِيمٌ 선지자여 서둘러 불신하는 자들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입으로만 믿되 마음으로는 믿지 않나이다 하더라. 그들은 우리는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나이다 말하며 유대인 가운데는 위선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고 그대에게 이르지 아니하는 다른 백성에게 귀를 기울인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말씀을 위조하며 말하더라. 이것이 너희에게 명령된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 또한 그것이 너희에게 명령된 것이라면 수락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시련을 주시려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이를 막을 어느 누구도 없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려 하지 않으시니 그들에게는 현세의 수치요 내세의 무거운 벌이 있을 뿐이라. 삼마우나 릴카디비 아까루나 릴수흐 فإن جاءوك فاحكم بينهم أو أعرض عنهم وإن تعرض عنهم فلن يضروك شيئا وإن حكمت فاحكم بينهم بالقسط إن الله يحب المقسطين وكيف يحكمونك وعندهم التوراة فيها حكم الله ثم يتولون من بعد ذلك وما أولئك بالمؤمنين 허위를 귀담아 들으며 금기된 제사를 삼키는 그들이 그대에게 오거든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부인하라. 그대가 부인한다 해도 그들은 그대를 조금도 해치지 못하리니 그대가 판결할 때는 그들을 공평하게 판결하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그들이 판결을 구하려 그대에게 오겠느뇨. 그들은 구약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규범이 있지 않느뇨. 그런 후에도 그들은 돌아서니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التوراة فيها هدى ونور يحكم بها النبيون الذين أسلموا للذين هادوا والربانيون والأحبار بما استحفظوا من كتاب الله وكانوا عليه شهداء فلا تخشوا الناس واخشوني ولا تشتروا بآياتي ثمنا قليلا ومن لم يحكم بما أنزل الله فأولئك هم الكافرون وكتبنا عليهم فيها أن النفس بالنفس والعين بالعين والأنف بالأنف والأذن بالأذن والسن بالسن والجروح قصاص فمن تصدق به فهو كفارة له ومن لم يحكم بما أنزل الله فأولئك هم الظالمون 하나님이 구약을 내리사 복음과 빛이 그 안에 있음이라. 그리하여 이슬람을 믿는 예언자들은 그것으로 하여 유대인들을 판결하였으며 율법학자들과 유대학자들도 하나님의 성서에 의존함이라. 그들은 그에 대해 증언자들이었으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할 것이며 하찮은 대가로 나의 말씀을 매도하지 말라 했거늘.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판결치 못한 자 그들은 불신자들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귀는 귀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대하라 했으니 그러나 자선으로서 그 보복을 하지 아니함은 속죄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지 아니한 자 바로 죄인들이라. وقفينا على آثارهم بعيسى بن مريم مصدقا لما بين يديه من التوراة وآتيناه الإنجيل فيه هدى ونور ومصدقا لما بين يديه ومصدقا لما بين يديه من التوراة وهدى وموعظة للمتقين وليحكم أهل الإنجيل بما أنزل الله فيه ومن لم يحكم بما أنزل الله فأولئك هم الفاسقون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 이전에 계시는 구약을 확증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했노라. 또한 하나님은 신약을 계시하여 그 이전에 계시는 구약을 확증하면서 그 안에 복음과 광명을 주었으니 이는 복음이요 정의에 사는 자들의 교훈이라.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판결케 하라 했으니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판결치 아니한 자 그들은 죄인들이라. وَأَنزَلْنَا إِلَيْكَ الْكِتَابَ بِالْحَقِّ مُصَدِّقًا لِمَا بَيْنَ يَدَيْهِ مِنَ الْكِتَابِ وَمُهَيْمِنًا عَلَيْهِ فَاحْكُمْ بَيْنَهُمْ بِمَا أَنزَلَ اللَّهُ وَلَا تَتَّبِعْ أَهْوَاءَهُمْ عَمَّا جَاءَكَ مِنَ الْحَقِّ لِكُلٍّ جَعَلْنَا مِنْكُمْ شِرْعَةً وَمِنْهَاجًا وَلَوْ شَاءَ اللَّهُ لَجَعَلَكُمْ أُمَّةً وَاحِدَةً ولكن ليبلوكم فيما آتاكم فاستبقوا الخيرات إلى الله مرجعكم جميعا فينبئكم بما كنتم فيه تختلفون وأنحكم بينهم بما أنزل الله ولا تتبع أهواءهم واحذرهم أن يفتنوك عن بعض ما أنزل أنزل الله إليك فإن تولوا فاعلم أنما يريد الله أن يصيبهم ببعض ذنوبهم وإن كثيرا من الناس لفاسقون أفحكم الجاهلية يبغون ومن أحسن من الله حكما لقوم يوقنون 하나님은 그대에게 그 이전에 계시된 것을 확증하고 증언하며 성서를 계시하나니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그들은 재판하되 정의에서 벗어난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각자에게 율법을 주었나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공동체를 형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분은 그것으로 너희를 시험하려 함이니 선행에 경주하라. 너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귀의하며 너희가 달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밝혀주시니라. 그대에게 계시한 율법으로 그들을 재판하되 그들을 하나님이 계시한 바에 따라 재판했다면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며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으로부터 그들의 이탈함을 경계하라. 만일 그들이 배반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이 내림을 그대는 알라. 실로 많은 무리가 불복하더라.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지 시대의 심판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훌륭한 재판관이 어디 있느뇨?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تخذوا اليهود والنصارى أولياء بعضهم أولياء بعض ومن يتولهم منكم فإنه منهم إن 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ظالمين فترى الذين في قلوبهم مرض يسارعون فيهم يقولون نخشى أن تصيبنا دائرة فعسى الله أن يأتي بالفتح أو أمر من عنده فيصبحوا على ما أسروا في أنفسهم نادمين ويقول الذين آمنوا أهؤلاء الذين أقسموا بالله جهد أيمانهم إنهم لمعكم حبطت أعمالهم فأصبحوا خاسرين 믿는 자들이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그리고 보호자로서 택하지 말라. 그들은 서로가 친구들이라. 그들에게로 향하는 너희가 있다면 그는 그 무리의 일원이거늘 하나님은 이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의 마음에 병이 들어 서두르는 자 있나니 우리에게 불운이 오지 않을까 두렵나이다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승리와 명령을 내리시니 그들은 그들 심중에 감춰둔 것을 후회하니라. 믿는 자들이 말하길 이들이 바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두고 굳게 맹세한 그들로 그들의 업적이 공평하여 손실자들이 된 그들입니다 라고 하더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من يرتد منكم عن دينه فسوف يأتي الله بقوم يحبهم ويحبونه أذلة على المؤمنين أذلة على المؤمنين أعزة على الكافرين يجاهدون في سبيل الله ولا يخافون لومة لائم ذلك فضل الله يؤتيه من يشاء والله واسع عليم إنما وليكم الله ورسوله والذين آمنوا الذين يقيمون الصلاة ويؤتون الزكاة وهم راكعون ومن يتول الله ورسوله والذين آمنوا فإن حزب الله هم الغالبون 믿는 자들이여 너희 가운데 믿음을 배반한 자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은 그분을 사랑하며 믿는 자들에게 겸손하고 불신자들에게는 강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고 어떤 비방자의 험담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을 오게 하신지라. 그것이 바로 그분의 뜻에 따라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실로 너희의 보호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믿는 자들을 보호자로 하는 자들만이 실로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들이 바로 승리자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تخذوا الذين اتخذوا دينكم هزوا ولعبا من الذين أوتوا الكتاب من قبلكم والكفار أولياء واتقوا الله إن كنتم مؤمنين وإذا ناديتم إلى الصلاة اتخذوها هزوا ولعبا ذلك بأنهم قوم لا يعقلون قل يا أهل الكتاب هل تنقمون منا إلا أن آمنا بالله وما أنزل إلينا وما أنزل من قبل وأن أكثركم فاسقون قل هل أنبئكم بشر من ذلك مثوبة عند الله من لعنه الله وغضب عليه وجعل منهم القردة والخنازير وعبد الطاغوت أولئك شر مكانا وأضل عن سواء السبيل 믿는 자들이여 너희 종교를 조롱과 오락으로 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이들은 너희 이전에 성서를 받은 자들로 믿음을 배반했노라. 너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예배의 부름에 그들은 그것을 조롱과 오락으로 간주했으니 그들은 지혜가 없는 백성이었노라. 성서의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이전에 계시된 것을 믿는다 하여 우리를 배반하느뇨. 너희 대다수는 거역자들이라. 일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그것보다 사악한 것을 일러주사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초래하는 그들과 그들 가운데 일부가 원숭이나 돼지로 형상화된 그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입니다. 이들은 가장 나쁜 곳에서 올바른 길을 벗어나 방황하리라. وَإِذَا جَاءُوكُمْ قَالُوا آمَنَّا وَقَدْ دَخَلُوا بِالْكُفْرِ وَهُمْ قَدْ خَرَجُوا بِهِ والله أعلم بما كانوا يكتمون وترى كثيرا منهم يسارعون في الإثم والعدوان وأكلهم السحت لبئس ما كانوا يعملون لولا ينهاهم الربانيون والأحبار عن قولهم الإثم وأكلهم السحت لبئس ما كانوا يصنعون 그들이 너희에게 우리는 민나이다라고 말하나 그들은 불신하여 벗어났으니 그들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이라.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서둘러 죄를 낳고 증오하며 금기된 것을 삼키니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분명 저주가 있으리라. 유대인의 성직자들이나 학자들은 그들 백성이 죄를 낳고 금기된 것을 삼키는 것에 대해 금지도 않고 있으니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분명 저주가 있으리라. وقالت اليهود يد الله مغلولة غلت أيديهم ولعنوا بما قالوا بل يداه مبسوطتان ينفق كيف يشاء وليزيدن كثيرا منهم ما أنزل إليك من ربك طغيانا وكفرا وألقينا بينهم العداوة والبغضاء إلى يوم القيامة كلما أوقدوا نارا للحرب أطفأها الله ويسعون في الأرض فسادا والله لا يحب المفسدين ولو أن أهل الكتاب آمنوا واتقوا لكفرنا عنهم سيئاتهم ولأدخلناهم جنات النعيم ولو أنهم أقاموا التوراة والإنجيل وما أنزل إليهم من ربهم لأكلوا من فوقهم ومن تحت أرجلهم منهم أمة مقتصدة وكثير منهم ساء ما يعملون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손은 묶여 있어 그들의 손들도 묶여 있다 말하니 그들이 말하는 것에 저주가 있을 것이라. 그러나 그분의 두 손은 펼쳐져 있어 원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니라.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은 분명 그들 대다수에게 거역함과 불신을 증가하리니 하나님은 그들을 적대시하며 심판의 날까지 증오하리라. 그들이 불을 질러 싸움을 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을 끄시도다. 그들은 지상에서 해악을 낳으나 하나님은 해악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성서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정의로웠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구약과 신약과 그들 주님이 계시한 것을 준수했다면 그들은 그 이상의 참된 진리를 맛보았을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올바른 길로 향하는 무리도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을 사악의 길을 따랐더라. يا أيها الرسول بلغ ما أنزل إليك من ربك وإن لم تفعل فما بلغت رسالته والله يعصمك من الناس إن 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كافرين قل يا أهل الكتاب لستم على شيء حتى تقيموا التوراة والإنجيل وما أنزل إليكم من ربكم وليزيدن كثيرا منهم ما أنزل إليك من ربك طغيانا وكفرا فلا تأس على القوم الكافرين إن الذين آمنوا والذين هادوا والصابئون والنصارى من آ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وعمل صالحا ف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선지자여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전하라 하니 그렇지 못하면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무리로부터 그대를 보호하시나 신앙이 없는 백성들은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일러 가로되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구약과 신약과 너희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을 준수할 때까지 너희는 아무런 인도됨을 받지 못할 것이라.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는 것이 분명 많은 무리에게 적의와 불신을 증가시키나 신앙이 없는 무리를 보고 슬퍼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과 유대인과 사비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선행을 실천할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슬픔이 없노라. لقد أخذنا ميثاق بني إسرائيل وأرسلنا إليهم رسلا كلما جاءهم رسول بما لا تهوى أنفسهم فريقا كذبوا وفريقا يقتلون وحسبوا ألا تكون فتنة فعموا وصموا ثم تاب الله عليهم ثم عموا وصموا كثير منهم والله بصير بما يعملون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성약을 하사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으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올 때마다 그들의 무리는 거역했고 그들 가운데의 무리는 부정했고 그들 가운데의 무리는 살해하였더라. 아무런 시련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더라. 그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으나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도 눈을 감고 귀를 막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لقد كفر الذين قالوا إن الله هو المسيح ابن مريم وقال المسيح يا بني إسرائيل اعبدوا الله ربي وربكم إنه من يشرك بالله فقد حرم الله عليه الجنة ومأواه النار وما للظالمين من أنصار لقد كفر الذين قالوا إن الله ثالث ثلاثة وما من إله إلا إله واحد وإن لم ينتهوا عما يقولون ليمسن الذين كفروا منهم عذاب أليم أفلا يتوبون إلى الله ويستغفرونه والله غفور رحيم 하나님이 마리아 아들을 메시아라 말하니 그들은 분명 불신자들이라. 메시아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나의 주님이고 너희의 주님인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천국을 금하시고 불지옥을 그의 거주지로 하게 하니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라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한 것을 단념치 않는다면 그들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지리라. 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느뇨?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말마시후 이브누 마르야마 일라 라술 카드 칼랏 민 카블리히 루술 와 우므후 시디카 كانا يأكلان الطعام انظر كيف نبين لهم الآيات ثم انظر أنا يؤفكون قل أتعبدون من دون الله ما لا يملك لكم ضرا ولا نفعا والله هو السميع العليم قل يا أهل الكتاب لا تغلوا في دينكم غير الحق ولا تتبعوا أهواء قوم قد ضلوا من قبل وأضلوا كثيرا وضلوا عن سواء السبيل. 예수는 마리아 아들로서 선지자일 뿐 이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들과 같음이라. 그의 어머니는 진실하였으며 그들은 매일 양식을 먹었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배반하는가를 보라. 일러 가로되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손실도 이익도 없는 것을 경배하느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니라. 일러 가로되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 종교의 사실 외에는 과장하지 말며 이전에 과오를 범한 무리의 공허한 욕구에 따르지 말라. 이들은 많은 것을 방황케 하였고 또한 스스로가 옳은 길에서 벗어나노라. 루이날라디나 카파루 민 바니 이스라엘라 알라 리사니 다우드 알라 리사니 다우드 와 이사 비니 마르얌 ذلك بما عصوا وكانوا يعتدون كانوا لا يتناهون عن منكر فعلوه لبئس ما كانوا يفعلون ترى كثيرا منهم يتولون الذين كفروا لبئس ما قدمت لهم أنفسهم أن سخط الله عليهم وفي العذاب هم خالدون.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다윗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혀를 통하여 저주받았더라. 그들은 거역했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사악을 단념치 아니하니 그들이 저지른 것에 저주가 있으리라. 그들 가운데 다수가 불신자들을 보호자로 택한 자들을 보리니 그들 자신들이 저지른 것에 저주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시니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영생하리라. ولو كانوا يؤمنون بالله والنبي وما أنزل إليه وما أنزل إليه ما اتخذوهم أولياء ولكن كثيرا منهم فاسقون لتجدن أشد الناس عداوة للذين آمنوا اليهود والذين أشركوا ولتجدن أقربهم مودة للذين آمنوا الذين قالوا إنا نصارى ذلك بأن منهم قسيسين ورهبانا وأنهم لا يستكبرون 그들은 하나님과 예언자와 그에게 계시된 것을 믿었어야 했고 그들은 또한 그들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아야 했거늘 그러나 그들 다수는 거역하였더라. 그대는 믿는 신앙인들에게 대적하는 이들을 유대인과 이교도들 가운데서 발견하리라. 또한 그대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여 라고 말하며 믿는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그들을 발견하리니 이는 오만하지 않는 성직자들과 배움에 열중하는 학자들이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وَإِذَا سَمِعُوا مَا أُنْزِلَ إِلَى الرَّسُولِ تَرَى أَعْيُنَهُمْ تَفِيضُ مِنَ الدَّمْعِ مِمَّا عَرَفُوا مِنَ الْحَقِّ يقولون ربنا آمنا فاكتبنا مع الشاهدين وما لنا لا نؤمن بالله وما جاءنا من الحق ونطمع أن يدخلنا ربنا مع القوم الصالحين فأثابهم الله بما قالوا جنات تجري من تحتها الأنهار خالدين فيها وذلك جزاء المحسنين والذين كفروا وكذبوا بآياتنا أولئك أصحاب الجحيم 그들이 선지자에게 계시된 것을 들을 때 그들의 눈들이 눈물로 가득 차는 것을 보더라. 이는 그들이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주여 우리는 믿나이다 라고 말하며 순교자들과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저희에게 계시된 진실을 믿음에 무엇이 막으리요? 저희는 선량한 백성들과 함께 천국 감을 주님께 바라나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보상을 주시나니 이는 아래에 강이 흐르는 천국이라.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니 그것이 선행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 그러나 말씀을 불신하고 거짓하는 자들은 지옥이 그들의 것이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حرموا طيبات ما أحل الله لكم ولا تعتدوا إن الله لا يحب المعتدين وكلوا مما رزقكم الله حلالا طيبا واتقوا الله الذي أنتم به مؤمنون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금기하지 말며 범주를 벗어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범주를 벗어난 자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양식을 먹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믿는 신앙인들이라. لا يؤاخذكم الله باللغو في أيمانكم ولكن يؤاخذكم بما عقدتم الأيمان فكفارته إطعام عشرة مساكين من أوسط ما تطعمون أهليكم أو كسوتهم أو تحرير رقبة فمن لم يجد فصيام ثلاثة أيام ذلك كفارة أيمانكم إذا حلفتم واحفظوا أيمانكم كذلك يبين الله لكم آياته لعلكم تشكرون 하나님은 너희 언약보다는 너희의 의도와 마음을 계산하시니라. 그의 속죄로서 10명의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이는 너희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 또한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도 되나니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3일간 단식을 하라. 그것이 내가 언약한 속죄이니라. 그러나 너희 언약은 지켜야 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는 감사하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إنما الخمر والميسر والأنصاب والأزلام رجس من عمل الشيطان فاجتنبوه لعلكم تفلحون إنما يريد الشيطان أن يوقع بينكم العداوة والبغضاء في الخمر والميسر ويصدكم عن ذكر الله وعن الصلاة فهل أنتم منتهون وأطيعوا الله وأطيعوا الرسول واحذروا فإن توليتم فاعلموا أنما على رسولنا البلاغ المبين ليس على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جناح فيما طعموا إذا ما اتقوا و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ثم اتقوا وآمنوا ثم اتقوا وأحسنوا والله يحب المحسنين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우상 숭배와 점술은 사탄이 행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사탄은 너희 가운데 적의와 증오를 유발시키려 하니 술과 도박으로서 하나님을 염원하고 예배하려 함을 방해하려 하도다. 너희는 단념하지 않겠느뇨.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께 순종하며 악을 경계하라. 너희가 배반한다면 선지자의 의무는 단지 말씀을 전함에 있노라. 하나님을 믿고 선을 실천하는 이들이 이전에 먹었던 것들은 죄악이 아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갖되 선을 행하라. 그런 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질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선을 베풀지니 하나님은 선행을 베푸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يبلونكم الله بشيء من الصيد تناله أيديكم ورماحكم ليعلم الله من يخافه بالغيب فمن اعتدى بعد ذلك فله عذاب أليم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قتلوا الصيد وأنتم حرم ومن قتله منكم متعمدا فجزاء مثل ما قتل من النعم فجزاء مثل ما قتل من النعم يحكم به ذوى عدل منكم يحكم به ذوى عدل منكم هديا بالغ الكعبة أو كفارة طعام مساكين أو عدل ذلك صياما ليذوق وبال أمره عفى الله عما سلف ومن عاد فينتقم الله منه والله عزيز ذو انتقام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은 너희 손과 창으로 얻는 사냥으로 너희를 시험하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를 아심이라. 그 후 죄악을 저지른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노라. 믿는 자들이여, 순례 중에 있을 때는 짐승을 살생하지 말라. 고의로 살생한 자가 있었다면 속죄해야 되나니 너희가 살생한 것과 같은 너희 가축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것이거늘. 이는 너희 가운데 공정한 두 사람에 의해 판결되므로 카흐바에서 제물로 바쳐 굶주린 자들을 배불려 주어 속죄하고 또한 단식을 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맛보아 속죄하라. 이에 하나님은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리니 만일 역행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가하심에 그때의 벌은 강함이라. أحل لكم صيد البحر وطعامه متاعا لكم وللسيارة وحرم عليكم صيد البر ما دمتم حرما واتقوا الله الذي إليه تحشرون جعل الله الكعبة البيت الحرام قياما للناس والشهر الحرام والهدي والقلائد ذلك لتعلموا أن الله يعلم ما في السماوات وما في الأرض وأن الله بكل شيء عليم اعلموا أن الله شديد العقاب وأ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그러나 바다의 사냥과 그 음식은 허락되었나니 이는 너희와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며 육지의 사냥은 너희에게 그만이 이때는 너희가 순례 중일 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그분에게로 모이게 되니라. 하나님은 카흐바를 성스러운 집으로 하셨으니 이는 인간과 성스러운 달들과 재물과 영화를 위해 세움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천지의 모든 삼라만상을 알도록 함이었으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심이라. 하나님의 벌이 엄하심을 알라.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관용과 자비가 충만하시니라. ما على الرسول إلا البلاغ والله يعلم ما تبدون وما تكتمون قل لا يستوي الخبيث والطيب ولو أعجبك كثرة الخبيث فاتقوا الله يا أولي الألباب لعلكم تفلحون 선지자는 다만 말씀을 전함이며 너희가 드러내는 것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라. 사악함이 그들을 유혹할지라도 악과 선은 같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가 번성하리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سألوا عن أشياء إن تبد لكم تسؤكم وإن تسألوا عنها حين ينزل القرآن تبد لكم عفى الله عنها والله غفور حليم قد سألها قوم من قبلكم ثم أصبحوا بها كافرين ما جعل الله من بحيرة ولا سائبة ولا وصيلة ولا وصيلة ولا حام ولكن الذين كفروا يفترون على الله الكذب وأكثرهم لا يعقلون 믿는 자들이여 분명한 것은 묻지 말라 했으니 그것이 오히려 해롭게 하느니라. 또한 꾸란이 계시되는 것을 묻는다면 이는 더욱 너희들에게 해악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용서하시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너희 이전에 한 무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였으니 그들은 그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되었노라. 하나님은 바히라나 사이바나 와실라나 하미 같은 미신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을 배반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조성함이거늘 이들 대다수는 이성이 없는 자들이라. وَإِذَا قِيلَ لَهُمْ تَعَالَوْا إِلَى مَا أَنزَلَ اللَّهُ وَإِلَى الرَّسُولِ قَالُوا حَسْبُنَا مَا وَجَدْنَا عَلَيْهِ آبَاءَنَا أَوَلَوْ كَانَ آبَاؤُهُمْ لَا يَعْلَمُونَ شَيْئًا وَلَا يَهْتَدُونَ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عَلَيْكُمْ أَنفُسَكُمْ لَا يَضُرُّكُمْ مَنْ ضَلَّ إِذَا اهْتَدَيْتُمْ إِلَى اللَّهِ مَرْجِعُكُمْ جَمِيعًا فَيُنَبِّئُكُمْ بِمَا كُنْتُمْ تَعْمَلُونَ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따르며 선지자에게 오라 하매 우리는 우리 조상의 종교만으로 충분하다 말하더라. 그들 선조들조차도 종교와 진리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 자신들을 보호하라. 너희가 옳은 길을 따를 때 너희를 해칠 것이 없으며 너희 모두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너희가 행하는 모든 진실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니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شهادة بينكم إذا حضر أحدكم الموت حين الوصية اثنان ذوى عدل منكم أو آخران من غيركم إن أنتم ضربتم في الأرض فأصابتكم مصيبة الموت تحبسونهما من بعد الصلاة فيقسمان بالله إن ارتبتم لا نشتري به ثمنا ولو كان ذا قربى ولا نكتم شهادة الله إنا إذا لمن الآثمين 믿는 자들이여 죽음이 너희에게 도래했을 때 증인을 두라 했거늘 너희 가운데 두 명의 증인을 두거나 또는 다른 사람 가운데서 두 명을 두어야 함이라. 너희가 여행 중에 있을 때 임종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의심스러울 때는 예배 후에 그 둘을 불러 그 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라.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허위의 몫을 갖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감추지 아니하니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더라. فَإِنْ عُثِرَ عَلَىٰ أَنَّهُمَا اسْتَحَقَّا إِثْمًا فَآخَرَانِ يَقُومَانِ مَقَامَهُمَا مِنَ الَّذِينَ اسْتَحَقَّ عَلَيْهِمُ الْأَوْلَيَانِ فَيُقْسِمَانِ بِاللَّهِ لَشَهَادَتُنَا أَحَقُّ مِنْ شَهَادَتِهِمَا وَمَا اعْتَدَيْنَا إِنَّا إِذًا لَّمِنَ الظَّالِمِينَ ذَلِكَ أَدْنَى أَن يَأْتُوا بِالشَّهَادَةِ عَلَى وَجْهِهَا أَوْ يَخَافُوا أَن تُرَدَّ أَيْمَانٌ بَعْدَ أَيْمَانِهِمْ وَاتَّقُوا اللَّهَ وَاسْمَعُوا وَ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فَاسِقِينَ 그러나 이들 두 명이 죄의 의심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면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른 두 사람으로 그들의 위치에 대신하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맹세토록 하라. 진실로 우리의 증인은 그들의 증언보다 진실되며 우리는 한계를 넘지 않노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라고 맹세하더라. 그것이 가장 적절하나니 그들은 증언을 그대로 하리라. 또한 그들은 맹세한 후 다른 맹세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요마 야즈마우 알라후 르술라 파야쿠루 마자 우지브툼 칼루 라 일마 라나 인나카 안타 알람을 후유 إذ قال الله يا عيسى ابن مريم اذكر نعمتي عليك وعلى والدتك إذ أيدتك بروح القدس تكلم الناس في المهد وكهلا وإذ علمتك الكتاب والحكمة والتوراة والإنجيل وَإِذْ تَخْلُقُ مِنَ الطِّينِ كَهَيْئَةِ الطَّيْرِ بِإِذْنِي فَتَنْفُخُ فِيهَا فَتَكُونُ طَيْرًا بِإِذْنِي وَتُبْرِئُ الْأَكْمَهَ وَالْأَبْرَصَ بِإِذْنِي وَإِذْ تُخْرِجُ الْمَوْتَى بِإِذْنِي وَإِذْ كَفَفْتُ بَنِي إِسْرَائِيلَ عَنْكَ إِذْ جِئْتَهُمْ بِالْبَيِّنَاتِ فَقَالَ الَّذِينَ كَفَرُوا مِنْهُمْ إِنْ هَذَا إِلَّا سِحْرٌ مُبِينٌ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모아 말씀하시매 너희가 받은 응답은 어떠하였느냐 물으니 저희는 모를 뿐입니다. 당신만이 보이지 않은 것을 알 뿐입니다 하더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내가 내린 나의 은총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성령으로 보호하여 네가 요람에서 그리고 성숙하여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말씀과 지혜를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가르쳤노라. 너는 흙으로 나의 뜻에 따라 새의 모양을 빚어 그곳에 호흡을 하니 나의 뜻에 따라 새가 되었노라. 또한 장님과 문둥병을 치료하였으니 나의 뜻이었고 또한 죽은 자를 살게 하니 이도 나의 뜻이었노라. 또 네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음모하여 살해하려 하니 내가 이를 제지하였노라. 이때 그들 가운데 불신자들은 이것은 분명한 마술에 불과하도다 하더라. وَإِذْ أَوْحَيْتُ إِلَى الْحَوَارِيِّينَ أَنْ آمِنُوا بِي وَبِرَسُولِي قَالُوا آمَنَّا وَاشْهَدْ بِأَنَّ أننا مسلمون إذ قال الحواريون يا عيسى ابن مريم هل يستطيع ربك أن ينزل علينا مائدة من السماء قال اتقوا الله إن كنتم مؤمنين قالوا نريد أن نأكل منها وتطمئن قلوبنا ونعلم أن قد صدقتنا ونكون عليها من الشاهدين قال عيسى ابن مريم اللهم ربنا أنزل علينا مائدة من السماء تكون لنا عيدا لأولنا وآخرنا وآية منك وارزقنا وأنت خير الرازقين 보라, 내가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나의 선지자를 믿으라 하니 믿나이다. 우리는 무슬림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주님께 구하여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음식이 마련된 식탁을 내려줄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으니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 식탁에서 먹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함을 알고 그리하여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함이라 하더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가로되 주여 하늘로부터 저희에게 음식이 마련된 식탁을 주어 우리에게 처음과 끝이 축제가 되도록 하여 주시며 당신으로부터 예증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당신은 가장 훌륭한 양식의 주인이십니다. قال الله إني منزلها عليكم فمن يكفر بعد منكم فإني أعذبه عذابا لا أعذبه أحدا من العالمين وإذ قال الله يا عيسى ابن مريم أأنت قلت للناس اتخذوني وأمي إلهين من دون الله قال سبحانك ما يكون لي أن أقول ما ليس لي بحق إن كنت قلته فقد علمته تعلم ما في نفسي ولا أعلم ما في نفسك إنك أنت علام الغيوب 하나님이 말씀하사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 후 그 말씀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가지 아니했던 응벌은 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네가 백성에게 말하여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예수와 나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하였느뇨 하시니 영광을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며 그렇게 말할 권리도 없나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였다면 당신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심중을 아시나 저는 당신의 심중을 모르나니 당신은 숨겨진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ما قلت لهم إلا ما أمرتني به أن اعبدوا الله ربي وربكم وكنت عليهم شهيدا ما دمت فيهم فلما توفيتني كنت أنت الرقيب عليهم وأنت على كل شيء شهيد إن تعذبهم فإنهم عبادك وإن تغفر لهم فإنك أنت العزيز الحكيم. 당신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 외에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으니 나의 주님이요 너희의 주님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으며 제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 저는 그들에게 증인이 되었고 당신이 저를 승천시킨 후에는 당신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나니 당신은 모든 것의 증인이십니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해도 그들은 당신의 종복들이며 당신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면 실로 당신께서는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قال الله هذا يوم ينفع الصادقين صدقهم لهم جنات تجري من تحتها الأنهار خالدين فيها أبدا رضي الله عنهم ورضوا عنه ذلك الفوز العظيم لله ملك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وما فيهن وهو على كل شيء قدير.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오늘은 진실이 그들의 진실을 증거하는 날이니 강이 흐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곳에서 영생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만족해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그것이 크나큰 승리라. 천지의 모든 것과 그 안에 삼라만상이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